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이제 로마서를 계속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7장을 같이 상고해 볼 텐데요.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7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율법의 문제가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정리된 율법의 문제들을 많이 듣고 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을 이제 구약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신약의 시대에 막 접어드는 그런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분명히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율법과 또 복음과의 관계를 말씀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장까지 해서 이 문제가 다 끝났는가 싶었는데 오늘 7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법. 무려 23번이나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물론 율법을 포함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일반 법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에 매이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에 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비유를 들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율법에 대해 이해시킬까 하고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왕 뭐 성경을 살펴볼 바에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비유들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작은 로마서라고 일컫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빌려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하갈과 사라로 비교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갈 즉 종은 율법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 곧 자유하는 여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를 비유하면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와 몽학선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몽학선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몽학선생은 율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깨닫게 하는 그런 선생이라는 말이니까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우리에게 쉬운 비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초등학문으로 비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등학문은 모든 것의 기초이니까 한번 배우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항상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초등학문을 밑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고등학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들도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편과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로마서 7장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남편이 있는 여인의 비유로서 비교하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본문은 아주 쉬운 비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즉 남편은 곧 율법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은 율법은 온전히 행함에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절을 이렇게 풀면은 2절은 쉽게 이해가 해석이 됩니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우리들 즉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죽으면 즉 율법의 효력이 3절에 다른 남자로 해서 없어지면은 남편 있는 여인은 남편에게서 해방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죽으면이라는 말은 율법보다 우월한 다른 남자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석하면은 3절을 자연스럽게 그 뜻이 풀리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생전에라는 말은 율법의 그 효력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남편이 죽으면이라는 말은 역시 율법의 효력을 잃을 때를 말합니다. 예, 율법이 효력을 있을 때 남편의 생전에 율법의 효력이 잃었을 때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다시 말씀하거니와 남편은 율법이요 다른 남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이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 즉 그리스도에게 간다면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귀중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남자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내들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신부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진리를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은혜 안에서 더욱 감사하며 승리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에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이제 자유 안에서 자유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마음껏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말고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